아스토라토 달 펭긴 리나시 피에티오피아 쿠타이반 예두물 모알라팔 킬라시키 알 칼리드 릴 까딜 아울랄 무흐타람 김정은 까디오트 히즈비 자이만일 아디마니 김일성과 김정일 라투쿠하르 조라토 하프라토 이스토아리히 피 달이 나시르 까블라이암.